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가라는 것을 그 책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지금부터 한 400년, 300년 전에 16세기, 17세기에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특별히 개혁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그렇게 적용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 헌신 예배드린 우리 삼여전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유익을 위함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종류와 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뭐예요? 신약, 구약,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약속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약속이 주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볼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까라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기로 의도하신 것들이 있죠. 그 의도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 성경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수 있고요. 또이 약속들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무엇으로 인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약속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거죠. 이렇게 약속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목적은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죠. 사람의 약속도 어기는 거를 좋지 않잖아요. 그걸 바람직하지 않죠. 하물며 그런 약속도 사람은 어기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대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행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만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의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그 확신의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기도하죠.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갖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를 촉진시켜주고 그 기도에 확신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기도 생활이 더 진전되어지고 그 약속으로 그 기도 생활을 촉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요,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청교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들을 같은 하나의 약속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고 또 기도하는 그 확신의 촉진제가 된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도 그것이 종류가 다르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네 종류만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말씀을 약속의 그 종류를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혹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거나 아니면 쓰시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어떤 종류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올해 2019년 우리 표어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보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가 있어요. 청교도들은 이 명령과 교훈, 경고와 약속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종류인가라는 것을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네 종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요. 율법적 약속과 복음적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예요. 율법적 약속은 예레미야 7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율법적 약속일까요? 복음적 약속일까요? 율법적 약속이라는 말은 무엇이 조건으로 있냐면 뭐가 있겠어요? 순종이 조건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율법적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율법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율법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가 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의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그리하겠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역시 순종이 조건으로 있어요. 이런 약속들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적 약속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적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다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길로? 없죠. 예, 오늘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무능합니다. 우리는 다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적 약속은 뭐예요? 그림의 떡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율법적 약속의 유용성은 뭐예요?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놓고 보면 율법적 약속은 우리에게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 약속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순종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순종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율법적 약속의 복을 얻으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들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 약속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대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고 그래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율법적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진정 우리의 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적 약속과 또 다른 약속의 한 종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적 약속이라고 그랬죠. 복음적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적 약속에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믿고 회개하는 조건이 있어요. 복음적 약속. 가령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 거기에 영생 있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어요. 또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그래요. 복음적 약속은 믿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약속은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약속, 그것이 복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약속과 첫 번째 말한 율법적 약속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적 약속이나 또 율법적 약속이 약속으로서 효력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이 두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요, 이 두 약속은 모두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두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류는 복음적 약속과 율법적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일반적 약속과 특수적 약속이 있습니다. 일반적 약속과 특수적 약속. 이거는 대상과 관련이 돼 있어요. 먼저 일반적 약속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나에게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필요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일반적 약속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반적 약속은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는 반면에 특수적 약속이 있어요. 특수적 약속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줬을까요? 그렇죠. 자녀에게 줬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녀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특정 그룹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특수한,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고 어떤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은 두 종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 이거는 직접적인 약속과 부차적인 약속인데요. 직접적인 약속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특정한 사람. 지금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였으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풍랑을 만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바울 한 사람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렇죠? 바울 한 사람에게, 특정한 한 사람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이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너가 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가겠다. 가이사 앞에 서도록 너를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약속이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반면에 이게 직접적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부차적 약속이 있어요. 부차적 약속. 부차적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신 약속이 그 사람에게만 누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을 부차적 약속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굳게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게 서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함으로써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인내하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 굳게 서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그 약속의 근거로 어디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에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면 어떤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인내하고 굳게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부차적인 거예요. 아까 바울에게는 뭐예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가이사 앞에 쓰게 하겠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죠. 직접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부차적인 약속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부차적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약속이 해당되는 거 부차적인 그러한 복이다. 부차적인 약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류는요, 무조건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이 있어요. 무조건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 무조건적 약속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시고 성취하시는 약속. 그것을 무조건적 약속이라고 그래요. 가령 이런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조건적으로 성취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런 약속을 무조건적인 약속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약속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약속. 그래서 절대적 약속이라 이렇게도 불러요. 반면에 이런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 조건적인 약속도 있어요. 조건적인 약속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건이 있는 약속이에요. 조건이 있는 약속. 조건에 따라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에 따라 주시는 약속, 대부분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약속도 율법적 약속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었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에 따라 약속을 주시는데 이 조건적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우리의 유익이라는 목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적 약속의 특징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조건적으로 약속하시는데 그걸 가만히 우리가 청교도들이 그걸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건 언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하다라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시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요. 이 무조건적인 약속과 비교해보면은 무조건적인 약속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앞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죠. 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인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조건적인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언제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적인 약속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때가 언제인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네 가지 종류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분했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처음엔 뭐였죠? 율법적 약속과 복음적 약속. 두 번째는 일반적 약속과 특수적 약속. 세 번째는 직접적 약속과 부차적 약속. 네 번째는 무조건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 물론 이 외에도 다른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일단 살펴보았어요. 왜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서 하시는데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점에 들어가면 또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죠? 그 물건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막 그냥 막 쌓여 있나요? 아니죠. 진열돼 있죠. 어떻게 진열돼 있죠? 뭐 종류대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렇게 적절하게 종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진열해 놨죠. 왜 그렇게 놨을까요? 그냥 막 쌓아놓고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찾기 좋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유용성들이 있잖아요. 왜 선교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고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 상황들에 적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기 위해서 마치 상품을 잘 가지런히 정리해서 그 배열해 놨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찾을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구분함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약속을 적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자, 그럼 앞서 제가 질문 드렸죠. 우리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율법적 약속일까요? 복음적 약속일까요? 그 정의로 말하자면. 어떤 약속이에요? 복음적 약속. 왜 복음적 약속이에요? 예. 사실 이 말씀은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 딱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조금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은 새 언약의 언약인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일반적 약속일까요? 특수적 약속일까요? 일반적 약속은 뭡니까? 대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특수적 약속은 대상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 그죠? 그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특히 언제? 이제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준 약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직접적인 약속일까요? 부차적인 약속일까요? 직접적인 건 뭐예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 부차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주셨는데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약속. 자, 그럼 어떤 걸까요? 부차적이겠죠. 만약에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면 우리 표어로 삼을 수가 없겠죠. 우리와 무관하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차적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또 마지막 그 뭐죠? 무조건적 약속일까요? 조건적 약속일까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이 말씀만 보세요. 사실 맥락을 다 봐야 되는데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여기서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게 이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조건은 없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겠다. 무슨 목적으로? 그들과 그의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가 네 가지 종류의 약속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는가 아닌가 검토하기 위해서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약속들을 보실 때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자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먼저 아주 쉬운 것부터 조건적 약속일까요? 무조건적 약속일까요? 조건적 약속. 아, 이것도 손 들면 또 시험 들어요. 그냥 마음속에 정하세요. 나는 조건.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나는 무조건. 자, 이제 정하셨죠? 자, 무조건일까요? 조건일까요? 조건적이죠? 왜 조건적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아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요.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해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시건치 아니하시는데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느냐.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지요. 그러면은 직접적 말씀이에요? 부차적 말씀이에요? 부차적인 거죠. 부차적인 약속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약속은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이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일까요? 특수적인 약속일까요? 일반적 약속은 뭐예요? 지금 대상과 관련된 거예요. 일반적인 약속은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수한 약속은 뭐예요? 그 대상이 그야말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일까요? 특수한 약속일까요? 또 이제 지금 갈려요 지금.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나는 일반적 약속, 나는 특수한 약속. 자, 정하셨죠? 자, 이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일까요? 특수한 약속일까요? 이 말씀은 특수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수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특수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는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왜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그러잖아요. 미쁘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믿으실 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수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신자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뭐예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세 번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왜 이런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따지냐면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얻고 그 길을 이렇게 그 극복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어떤 약속을 붙잡을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지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내가 시험당하고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게 이 고난의 길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피하게 해 주십시오. 또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2절. 시편이죠. 예, 시편 84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거는 조건적 약속일까요? 무조건적 약속일까요? 조건적 약속이죠. 어떤 조건?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간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히 행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게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해고, 하나님은 방패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내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 이거는 일반적 약속이에요? 특수한 약속이에요? 이건 헷갈리죠. 예? 일반적 약속입니까? 특수한 약속입니까? 예, 이거는 그렇죠. 특수한 약속이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이거는 예. 그 정도 하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권세를 약속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상을 약속합니다. 그렇죠? 시편 84편 상을 주신 좋은 것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고난당할 때, 시험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경력해 하십니다. 피곤치 않고 또 새 힘을 준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청교도들이 왜 이렇게 구분을 했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확신을 주는데 우리의 만나는 삶의 그 상황들 속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자기가 하나님 그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이 약속은 어떤 말씀인가? 어떤 약속인가? 어떤 지금 우리 네 종류로 구분했는데 이거는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나와 관련된 것인지 내 상황과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약속의 가치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약속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알면 그것을 적용할 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동시에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거를 억측으로 마치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오해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나친 욕망으로 인한 그러한 악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약속도 안 하셨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근거 없는 억측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장본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 청교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약속을 활용하면서 살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잘 활용하려면 우선 뭐가 필요해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이 청교도들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에서부터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미 청교도들도 그런 현실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며 따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신자들이 사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요? 들었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비가 있죠, 예수님께. 그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는 믿음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이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경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아, 그렇지. 맞아.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포옹하여 껴안듯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껴안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팔로 그리스도를 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죄를 죽이는 이 어려운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영적이고 거룩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얻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영적인 황폐함과 시험으로 고통받을 때도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아주 슬픈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복종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데 더 주력하도록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영적 기쁨과 신 하나님의 위로의 원천으로서 찬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 수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약속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믿으면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건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활용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신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붙잡아요. 그런데 정작 그 붙잡는 말씀을, 그 약속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한 신자는 대개 이렇게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아,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탁 닫으면 더 이상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아, 이게 은혜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으로 반응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 그것과 함께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뭐예요?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 약속의 그 달콤함을 맛볼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입으로 그 약속의,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달콤함을 맛볼 때까지 그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일관되게 의지하고 적용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풍삼처설 하면서 말씀 묵종을 해요. 우리가 여러 성도들이 말씀 묵종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저도 보람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그룹들이 생겨, 그런 모임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함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진실한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교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볼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에 연결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누려간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묵상하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순종할 때 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잘 씹히고 소화된 고기 한 조각과 같다. 그 고기 한 조각, 잘 씹히고 소화된 고기 한 조각은 통째로 먹고 그냥 삼켜버린 큰 덩어리 고기보다 훨씬 더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힘과 양분을 제공한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예. 네. 거의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곱씹어보고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 쉽진 않아요. 그렇죠? 쉽진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곱씹어보고 삶에 자꾸 연결시키고 적용해보다 보면 어떤 내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든든한 그 근거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복들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괴로워할 때가 있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로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 7절 혹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면 호세아 말씀에서 약속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4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적용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주는 그 유익과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약속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자비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복들을 우리는 다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런 복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셋째는 하고 마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잘 활용하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적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여기에 그 우리 청교도들의 지혜가 있고 실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책과 이 논문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도 그러한 것들을 함께 찾아서 함께 또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활용하려면 그 약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만 우리가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 그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겪는 현실적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는 지금 요렇게 응답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나한테는 최선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우리가 어떤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그 약속이 다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기도다. 그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더뎌서 마음이 답답하고 시험에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려면 때로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할 때 그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 경우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복종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종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때로는 복종의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하는 복종의 기도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내 생각에는 내 바람은 이렇게 이때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뭘 우리가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그걸 복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경우에도 앞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최선의 참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알맞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복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평강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대신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내하도록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재물이나 봉급 인상처럼 단순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인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참된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확실히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성에 독이 될 것이라면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족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복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그것이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진짜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그 목적, 유익에 대해서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종류들과 가치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예. 예가 뭐예요? 예스라는 말이에요. 예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많은 풍성한 믿음의 근력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